미래야만 하니 독해져야 하니 그래서 편해졌니. 하지만 내게 이러지만 나를 잘 알잖아.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가슴이 뛰고 있던 심장이 덜컥 멈춰서 가라앉는 듯해 날 사랑하잖아. 더 다칠까 겁나는 거잖아. 알아 나보다 어른스러운 거 제발 나의 맘 자꾸 잘못 거나 봐.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. 나의 손가락이 내 전화기가 좀 이상해. 아니지 끝이 온 건 아니야.